이대로 시간이 멈춰질 순 없나. 네 사랑이 떠나고 있는데 만났던 기억을 다 잊으라 하면 어떻게 날 떠나갈까.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란 걸 알고 시작했지만 너의 마음은 이해한 채 뒤돌아 설 순 없어.